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오늘 새벽에 꿈을 꿨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중에 한 분이 무슨 꿈을 꾸셨어요? 라고 물으실 수 있겠죠. 무슨 꿈을 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한다면 무슨 꿈을 꿨는지도 모르는데 그 꿈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은 황당해하실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제가 여러분에게 그 꿈을 무슨 뜻인지도 모르냐고 오히려 제가 화를 낸다면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본문에 나오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꿈을 꾸었는데 다른 사람이 그 꿈을 뭔지도 모른다고 그것을 해석해주지 않는다고 그것으로 진노하여서 모든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들을 다 보이시는, 밝히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다니엘에게 알리셔서 이 어제 본문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무엇인지를 밝히게 하시고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36절에 말씀해 보니까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라고 시작합니다. 다니엘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고 그가 번민하여서 알기를 원하는 그 꿈의 내용을 명확하게 알려주었습니다. 다니엘은 사실 자신이 꾼 꿈도 아닌데 느부갓네살이 왕이 그꾼 꿈을 말하는데 조금도 막힘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단지 꿈의 내용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 꿈의 내용에 대한 해석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장 앞부분부터 보면 우리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으로 인하여서 계속적으로 번민에 가득하여서 심각하게 마음의 어려움이 있어서 잠조차 이루지 못하였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모아서 자신의 깊은 번민을 토로하면서 그 꿈의 내용과 또그 해석들을 요구하지만 아무도 그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자 그는 그들을 모두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결정은 왕의 포악함을 드러낸 것임은 분명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번민으로서 신경이 쇠약해져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기도 합니다. 비록 이처럼 번민과 혼돈 속에서 사로잡혀서 잠조차 잘수 없으며 또 바른 결정조차 내릴 수 없을 만큼 감정적으로 아주 예민해져 있는 그런 불안한 가운데 있는 이 느부갓네살에게 다니엘은 당당하게 나아가서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그 해석을 왕 앞에 알려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다니엘은 자신이 말한 대로 이 느부갓네살의 이 꿈을 남김없이 세세하게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꿈의 의미까지도 모두 해석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느부갓네살이 사로잡히고 있던 그런 그동안의 번민과 갈등들을 모두 해결해 주는 것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모습은 이 죄악의 세상 가운데서 갈 길을 알지 못하여서 헤매고 있는 그리하여서 방황하고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것, 그 성도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뿐만 아니라 성경의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술 맡은 자와 또떡 맡은 자의 꿈을 해석하여서 그들에게 장차 일어날 꿈을 그 일들을 분명하게 알려주었고 또 애굽의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바로의 꿈을 해석하여서 이 애굽의 크나큰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것들을 해결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모세는 애굽의 압제 가운데 고통 가운데며 또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며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외에 무수히 많은 수많은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도 죄 중에 있던 또 악함 가운데 있던 거짓에 사로잡혀져 있었던 죄악 가운데 있었던 이들에게 진리와 또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들이 그들의 삶의 사명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어주셔서 갈 길을 알지 못하여서 헤매고 있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우리 성도가 이 세상의 가운데서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꿈과 자신의 삶의 목적과 또 삶의 이유도 알지 못하면서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헤매고 있는 자들에게 자신의 마주한 삶의 문제 가운데 그것들을 해결하지 못하여서 고통받고 잠도 이루지 못하며 번민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 그들의 삶의 목적과 그들의 삶의 이유를 알려주면서 절망이 아닌 소망을, 사망이 아닌 생명을, 또 슬픔이 아닌 기쁨을 전해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37절의 말씀을 보면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근 머리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왕 중에 왕이었습니다. 이 왕 앞에 무수한 나라의 왕들이 다 무너졌고 굴복하였고 그야말로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37절, 38절의 말씀을 계속 보면 이 다니엘은 그 모든 나라의 권세와 영광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으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자칫 느부갓네살 이 왕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도 있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대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었을까요? 오랜 기간 동안 전쟁을 하면서 수많은 생사의 고비를 겪었을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은 그를 따르는 수많은 백성들을 또 병사들의 피와 땀으로 세워진 나라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 스스로를 최고의 왕으로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그 위에 더 큰, 당신보다 더 큰 왕이 있습니다라고 그 앞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온 세상을 지으시고 모든 만물들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이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는 그런 능력 없는 신으로 여겼지만 우리가 정복한 그런 아무 능력이 없는 신으로 여겼지만 사실 그분은 온 세상에 대하여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며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는 그 모든 것들 바벨론이 대제국을 세울 수 있었던 것도 온 만물의 주관자여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니엘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국의 왕 앞에서 아주 담대하게 또한 당당하게 참된 신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참된 왕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선포하는 이 다니엘의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번 주에 침례식이 있어서 우리 정하자매님 딸 우리 시의 간증문을 미리 받아서 읽어보았는데 이게 그 시의 고백 중에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요 구세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그 고백이 얼마나 귀한지 사람들 앞에서 더 이상 이제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공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선포하는 것. 여러분, 이 침례가 이 성도의 순종의 첫 걸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이 순종이 우리 성도의 매일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다. 이 침례 요한의 고백처럼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영광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 그분을 드러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의 최우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어서 39절부터 45절의 말씀은 다니엘은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고 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본 신상의 각기 다른 재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 나타날 나라들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나라들은 다니엘의 해석에 의하면 신상의 각 부분이 이어져 있는 것처럼 한 나라가 이어서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이어나온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38절에 의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본 신상 중 이 금으로 된 머리는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바벨론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후에 그 신상의 각 다른 부분들 해당하는 나라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단 바벨론 제국에 이어서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로마 이후의 모든 나라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강하여서 영원할 것 같았고 그런 나라가 무너지게 되고 또 새로운 나라가 일어나게 되고 또 그 나라도 또 무너지게 되고 또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꿈을 통해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1절, 43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세워지고 무너지기를 반복한 후에 마지막에 이 신상의 발과 발가락이 새와 진흙으로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새와 진흙은 성질이 전혀 달라서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발과 발가락에 해당하는 로마 제국 이후의 모든 나라들이 결코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과 반목을 거듭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세상의 역사를 보면 단 한 번도 온전한 그 하나됨을 이룬 적이 없습니다.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쳐서 통합한 적은 있지만 알렉산더가 또 나폴레옹이 징기스칸이 수많은 영토들을 차지하였지만 그들 모두 온 세상에 온전한 화합을 이룬 적은 단 한 번도 없으며 모두 다 사라진 제국의 통치자였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은 뭐 유럽연합, 북미연합, 남태평양연합같이 나라들은 서로 연합을 추구하지만 각자의 이해관계가 달라지면 언제든지 그 연합을 깨뜨리는 새와 진흙처럼 결국 하나가 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을 그때에 하늘까지 이루고자 하여 탑을 쌓으며 자신들의 이름을 알리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였지만 그들의 언어는 결국 혼잡하여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곳이 바벨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그들은 동일하게 흩어짐을 면하고자 바벨론은 수많은 나라를 통합했지만 그들은 결코 연합될 수 없었고 하나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 끝은 분열됨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찬양 가사처럼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그 평화는 죄된 인간의 노력으로 결코 이룰 수 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가정 그리고 우리의 일터와 이 교회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평안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위로부터 입혀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평화 이 참된 연합과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44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다니엘서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수많은 나라의 왕들이 세워지고 폐해지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나라는 영원히 멸하지 않고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나의 주인이요 구세주를 영접한 그 주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각 사람이 몸된 그리스도의 각 지체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한 형제자매가 참된 연합, 참된 하나님,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곳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가정에서, 각 성도, 교회 안에 성도 간에 분열과 다툼이 있다면, 흩어짐이 있고 깨어짐이 있다면, 참된 연합과 참된 하나됨,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므로,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평화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절대 쇠하지 아니하고 절대 패하지 아니하고 절대 빼앗기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함께 간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46절부터 말씀을 함께 보시죠.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품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들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들을 나타내시는 이시기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던 다니엘. 그리하였기에 대제국의 왕이 한낱 포로로 끌려온 소년 다니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고 그를 높이게 합니다. 그에게 향, 예물과 향품을 주는 것이. 여러분, 그것은 아무도 해결해 주지 못한 자신의 범민으로부터 자유롭게 한 이 다니엘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모든 신들의 신이요라고 고백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볼만으로는 우리는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다고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다니엘에 믿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 위대함을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누구보다 높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왕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였던 다니엘의 모습도 참 귀하고, 또 그의 신앙과 도덕성, 또 그의 성품을 본받겠다라는 것도 말씀에 좋은 적용일 수는 있겠지만, 사실 오늘 본문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에서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세상 나라를 세우시고 망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세상 왕, 이 통치자들을 세우시고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은밀한 것들을 보이시고 그것의 내용과 의미를 밝히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나라를 통해 평화를 약속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포로로 끌려갔던 한낱 너무나 보이지 않는 가치 없는 삶처럼 여겨졌던 그 다니엘도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셔서 그분을 믿고 신뢰하며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삶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도, 우리의 일터의 주인도, 우리의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여러분의 삶과 가정, 그리고 일터와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영원한 나라, 절대 멸망하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고 그 어떤 세상 가운데도 빼앗기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세워질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세워져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